이 바람이 부르는 기억에 먼지 쌓인 태엽을 돌리면 선명해지는 지난 날의 너와 내가 이 계절 속의 향기로 날 파고들어 I blame on you 달 수 없는 시간을 지나서 I blame on you 흩어지는 그날의 조각들 그리움 닮은 파도 따라 울컥해진 계절 안에서 I blame on you 달 수 없는 너에게 따스하게 햇살이 비추면 저 꽃처럼 내게로 피어나고 몇 번의 밤을 더 보내면 잊게 될까 매일 같은 기억 속을 자꾸 너의